우선 모두가 노래를 하고 산대요. 부서지는 파도 앞에 살면서 가장 낯설은 도시, 가장 익숙한 그대와 어때요? 멋질 것 같죠? 여기 산다 못한 우리 비밀 얘기들 크게 나누면서 걸어다닐래. 이건 외워주세요. 어라 무차차 앨범사 아침마다 말해줘요. 널 위해 한 잔, 날 위해 한 잔, 늦은 저녁에 피냐 콜라다. 웃어요 활짝, 예뻐요 잘. 그대와 마주한 짧은 순간들 기다릴 누군가가 있는 하루는 행복해. 반쯤은 들뜬 내 모습 햇살이 얼핏 달콤한 귤빛 오후가 떠 날 마지막 순간 그대를 만날 준비의 시간 휴식